다음으로 조국통일사상리론 제3회 박철만 선생이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조국통일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하나인 조국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조국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이런 실천적 문제들을 올바로 풀어나가기 위한 전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국 통일 사상 이론을 정립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통일 문제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과학적인 전략 전술에 의해서 통일 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지침을 마련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국 통일은 역사의 필연이라는 것이 명확히 해명돼야 민족의 통일운동을 보다 목적우식적으로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강의는 조국통일이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수건이고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인 것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데 대해서와 단일 민족으로서의 조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합법직적 요구인 것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인 것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데 대해서 이렇게 세 체계로 학습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국통일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 수건이고 한결같은 지향이며 요구인 것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데 대해 보겠습니다. 위대한 领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통일된 하나의 조국에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가려는 것은 온 민족의 사회적 요구이며 5000년 민족사의 필연적 추이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무궁한 번영을 일으켜 나가는 것은 매개 나라, 매개 민족들의 사회적인 요구입니다. 조선 민족은 5000여 년 전부터 하나의 핏줄과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의 강토 위에서 하나의 문화 전통을 창조하면서 발전해온 단일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외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둘로 갈라진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남선 이민들은 미제의 식민지 통치하에서 온갖 민족적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고 정치, 경제, 군사,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민족의 존엄과 권리, 민족적인 모든 것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제국주의자들의 반민족적인 국제화, 세계화 책동으로 해서 남선에서는 민족의 녹과 미풍 양속이 사라져가고 양키 문화를 비롯한 형형색색의 서방 문화가 쓸어들어 우리 민족의 민족 정신을 좀먹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당하고 있는 국토 량단과 민족 분열이라는 최대의 비극은 미제의 남선 강점과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강요된 것입니다. 미제의 남선 강점과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그만큼 더 커지게 되고 북과 남 사이의 민족적 단일성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 민족 발전에 엄중한 장애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남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선결 조건이고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최대의 승망이고 염원입니다. 하기에 해방 직후부터 우리 당과 인민은 시종일관 조국 통일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가장 중대하고도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왔습니다. 해방 후 미제와 구주구들에 의해 민족의 분열이 현실화되고 있던 때에 민족의 어버이신 위대한 실용 김성동지의 집중적인 발기와 지도 밑에 주체 37 1948년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평양에서는 역사적인 남북연속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 정치 정세에 대한 결정서와 전조선 동포들에게 격함이라는 경문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이 없는 자주독립국가, 하나의 강토에서 부강 번영을 일으켜 나가는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전체 조선 민족의 막을 수 없는 지향이고 한결같은 열망임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한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그 후에도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강렬해지는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을 반영해서 위대한 실용님들께서 몸소 작성 발표하신 조국통일 3대 원칙과 조국통일 5대 방침,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민족 대단결 5대 방침을 비롯해서 조국 통일을 위한 수많은 현실적이고도 공명정대한 방안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남선 인민들도 국토 량단과 민족 분열의 비극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피어린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50단선 반대투쟁과 4.19 인민봉기, 광주인민봉기, 6월 인민항쟁을 비롯해서 남선 전역에서 벌어진 대중적 투쟁들은 례외 없이 자주 민주와 함께 조국 통일의 기치 밑에 전개된 것입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선 인민들의 투쟁이 반미자주와 반파시오 민주화의 고세찬 흐름을 타고 벌어지고 있는 것은 남선에서의 자주화와 민주화가 없이는 통일이 언제 가도 이룩될 수 없다는 진리를 실천 투쟁 속에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조국 통일에 대한 절절한 염원과 불타는 애국의 우지를 안고 장장 반세기 이상에 걸치는 강관 투쟁을 벌려온 우리 민족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침내 6.15 통일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외세우에서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고 민족의 자수성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사활적 요구로 강렬한 지향으로 되고 있고 그를 위한 투쟁이 날로 더욱 줄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한 조국 통일의 역사적 위협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국 통일은 단일 민족으로서의 조선 민족의 통일적 발전을 위한 합법직적 요구인 것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데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진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역사적 필연성입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민족은 하나로 합쳐져야 살고 둘로 갈라지면 살 수 없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민족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해온 사람들의 공고한 집단이고 사회생활 단위입니다. 하나의 생명 유기체인 민족이 둘로 갈라져 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리치입니다. 하나의 전일적인 유기체를 이뤄야 할 민족이 분열돼서 유구한 역사와 통일적인 발전이 정지된다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없습니다. 민족의 통일적 발전에 전적으로 지향돼야 할 민족의 힘이 그 어떤 외세의 리의 관계에 농락당해서 반민족적인 행위에 도용되면 될수록 민족 내부의 힘이 약화되고 민족의 리익이 희생당하게 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갈라졌다고 해도 다시 결합돼서 민족 공동의 발전을 일으켜 나가는 것은 역사와 민족 발전의 합법직성입니다. 미제와 구에 추종하는 분열주의 세력의 방해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고 해도 분열된 민족이 통일해로 나아가는 민족 발전의 일반적 합법직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통일해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고세찬 진군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끝으로 조국 통일은 그것이 자수성을 지향하는 우리 시대의 요구인 것으로 해서 반드시 실현된다는 데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위대한 실용 김일성 동지께서는 현 시대는 자수성의 시대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이 다 자수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든지 남에게 예속되어 살기를 바라지 않으며 자기의 자주권이 짓밟히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해서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투쟁은 막을 수 없는 시대적 추세로 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유린하면 할수록 더욱더 힘차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반파시오 민주력량의 승리는 제국주의의 식민지 체계의 파열구를 내고 반제민족 해방운동의 새로운 앙양기를 가져왔습니다. 전후 제국주의의 정치, 군사적 및 경제적 예속을 반대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혁명적인 나라들과 진보적 역량의 투쟁이 비상이 강화됐습니다. 이것은 온갖 형태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조화된 새 세계를 건설하는 것이 륵사의 합법직성이고 지배주의, 식민주의의 전국적 멸망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시대적 추위에 비추어 볼 때 분열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남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의 자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온 세계 자주화의 한 거리를 이룹니다.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지배 책동과 민족 분열 책동이 제 아무리 악랄해져도 그것은 불핏고 자주시대의 고세찬 후림 앞에서 종식되고야 맙니다. 민족 해방의 과업을 완수하고 민족의 대단합과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서 나를 따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 투쟁이 자주를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세계 진보적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받고 있는 한 조국통일 위협을 위한 우리 민족의 힘찬 전진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국 통일의 역사적 필연성에 대해서 세 가지 체계로 학습했습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